잔자리로 생각나는 것은 님뿐이라 보고 치고 손가락 피를 내어 사정으로 님을 찾아볼까 간장에 썩은 눈물로 님의 화상을 그려볼까 개궁항아 추월같이 벙듯이 솟아서 빛이 고쳐 천전반측 참 못 입어 후전멍은 어이 꼴 수 있나 내가 만일 님 못 본 채 옥중고원이 되거든요 무덤 앞에 선난도는 망부석이 될 것이요 무덤 근처 선나무는 산사먹이 될 것이니 생전사후 이원통을 알아주리가 뒤뜰한 말이야 속된 머리 귀신 효용 정마곡방에 잔자리오 생각나는 것은 님뿐이라 보고 치고 숙된 머리